그려진 하늘 먹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저 빗물 내 볼 위로 내리면 참아왔었던 눈물이 터져 이제는 끝이겠지 이제는 Love is over.